동화 한국어 버전 개구리 왕자. 옛날에 꿈이 종종 현실로 되던 때에 한 왕이 예쁜 딸과 살았어요. 딸은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왕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었죠. 아버지, 오래된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지겨워요. 새 장난감으로 놀고 싶어요. 오, 귀한 내 딸아.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너에게 주도록 하마. 내 어린 시절에 나의 할아버지가 주셨던 장난감이란다. 왕은 금으로 된 금고를 열고 빛나는 황금공을 꺼냈어요. 우와! 이 공을 갖고 가거라. 하늘 아래에서는 해처럼 밝게 빛난단다. 이 공은 매우 귀한 것이니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고마워요,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공주는 정원에서 놀기 시작했죠. 공이 굴러가면 공주는 공이 가는 곳마다 따라 뛰었어요. 갑자기 못생긴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저리 가, 이 더러운 개구리야! 당신을 덤불에서부터 봤는데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 우리 친구가 되어 함께 놀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너처럼 못생기고 사막의 투성의 개구리만은 안 놀아! 난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왜 내가 너처럼 더러운 것과 놀아야 되냐고! 난 껑충 뛸 수 있어요, 개구리. 뛰어오를 수도 있고 수영도 하고 공도 잡을 줄 알아요. 같이 놀기에는 완벽하죠, 개구리. 더러운 개구리를 만지느니 혼자 노는 게 낫겠다. 모든 것이 혐오스러워서 공주는 개구리를 따돌리려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공주는 공을 가지고 놀게 되었어요. 공주는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 한적한 곳을 택했죠. 참 조용하고 즐거운 곳이로구나. 그 끔찍한 개구리가 날 찾지 못할 거야. 공주는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공을 던졌다가 잡기를 반복했죠. 그러다가 공이 태양빛에 빛났고 그 빛이 너무 밝아 공주는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은 공주의 작은 손에 떨어지는 대신 우물가로 떨어져 우물로 굴러갔어요. 안 돼! 내 황금빛 공! 세상에! 너무 깊잖아! 이 깊은 우물 안에 내 공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울어도 진정되지 않는다는 듯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죠, 공주님? 당신의 눈물은 무정한 사람도 녹이겠어요, 개굴. 공주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둘러보았어요. 너였구나, 못생긴 개구리. 내 황금빛 공이 우물 안으로 떨어져서 울고 있었어. 걱정 마세요, 개굴.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공을 되찾아주면 저에겐 무엇을 주실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줄게. 내 옷, 진주, 보석, 내가 쓰고 있는 금관까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옷, 진주, 보석, 금관은 저를 위한 물건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저의 친구가 돼주고 같이 놀 단짝으로 삼아주고 식탁 옆에 앉아 같은 접시에서 음식을 먹고 같은 컵으로 마시고 당신의 작은 침대에서 날 재워준다면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물속으로 들어가 황금빛 공을 되찾아올게요, 개굴. 공주는 못생긴 개구리의 길고도 긴 소망을 들은 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황금빛 공을 되찾기 위해 공주는 꼭 참기로 결심했죠. 그래! 모두 약속할게! 내가 원하는 것 모두를 내 공만 가져다 준다면! 공주가 약속하자마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후 공을 입에 물고 수면으로 다시 올라온 개구리는 풀 위에 공을 던졌답니다. 공주는 예쁜 장난감을 다시 보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그러고는 공을 집어들고 도망쳤죠. 멈춰요, 멈춰! 나를 데리고 가요! 난 당신처럼 빨리 뛸 수 없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 날 공주가 식탁에 앉아 왕과 금빛 접시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주님, 절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일어나서 누구인지 보러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작은 개구리가 밖에 앉아 있었죠. 더러운 생물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집으로 찾아와? 공주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왕은 공주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알아챘죠. 얘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거인이라도 문 앞에 나타나 너를 멀리 데려가려 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끔찍하게 생긴 개구리예요. 그래, 개구리가 뭘 원하더냐? 아버지, 어제 우물 옆에 앉아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물에 빠졌는데 개구리가 오더니 친구가 되어주는 조건으로 제게 공을 되찾아줬어요. 저는 개구리와 약속을 하긴 했지만 물 밖으로 나와 저를 뒤쫓아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지금 문 밖에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 문을 열고 개구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공주는 가서 문을 열었어요. 개구리는 안으로 껑충 뛰어올라 공주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공주의 발뒤꿈치를 따라왔죠. 고마워요, 공주님. 옆에 앉을 수 있게 날 올려주세요. 공주는 화가 나서 개구리를 쳐다보았지만 또다시 아버지의 엄한 표정이 보여 개구리를 올려주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먹어요. 공주는 마지못해 음식을 먹었고 개구리는 마음껏 음식을 먹었어요. 스프 좀 더 주세요. 참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내 뱃속에 넣어본 건 처음이에요. 개구리는 스프 한 사발을 또 비웠어요. 그러나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린 것만 같았죠.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님. 잘 먹었어요. 이제 좀 피곤한데 저를 방으로 데려가 주셔야죠. 부드러운 침대에서 우리는 같이 누워 잠이 들겠죠. 그만! 넌 궁전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얘야, 그런 말은 공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개구리와 약속을 했으니 지금 당장 지켜야 한다. 왕족은 한번 말을 했으면 번복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오래된 전통이다. 공주는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구석에 내려놨어요. 밤새 여기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어두운 숲에 널 던져버릴 테니까. 저는 피곤해서 공주님처럼 편안히 자고 싶어요. 개굴 올려줘요. 안 그러면 왕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못된 개구리 녀석! 공주는 개구리를 들어 온 힘을 다해 벽에 힘껏 던졌어요. 개구리는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죽었어요. 일어나, 이 멍청한 개구리야! 이제 그만하라고! 공주는 개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보았지만 돌처럼 죽어있었죠. 정말로 죽었나?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일어나, 개구리야! 미안해! 내가 나빴어! 공주는 손 위에 개구리를 놓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는 개구리에게 부드럽게 키스를 했죠. 놀랍게도 개구리가 눈을 뜨고는 바닥 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눈을 가진 매력적인 왕자로 변하였죠. 세상에, 누구세요? 작은 개구리는 어디에 있죠? 걱정 마시오. 내가 그 개구리요. 지금은 왕자입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내가 인간이었을 때 난 약삭 빠르고 오만했어. 한 번은 숲에서 동물을 죽이면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 갑자기 나무 요정이 내 근처로 왔어. 냉혹한 인간이로군. 이 동물들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너처럼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다. 신이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는데 너는 그 자연을 파괴하고 있구나. 그들이 널 괴롭힌 적이 있었던가? 감히 그런 말을 나에게 하다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나는 이 왕국의 왕자고 이 숲은 내 것이다. 이 땅의 나무, 동물,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 무지한 왕자여, 자연은 신에 속해 있다. 이 우주를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신이다. 너에게는 죄 없는 동물을 죽일 어떤 권리도 없다. 됐어. 옆으로 비키시오. 갑자기 나무 요정이 거대하고 키가 큰 여인으로 변했어요. 왕자는 요정을 보기가 무서워졌죠. 오만한 인간, 아주 작은 개구리가 되도록 저주를 내리노라. 이제 이 숲의 뱀이 너를 사냥해 먹을 것이다. 내가 불쌍한 사슴을 먹잇감으로 사냥한 것처럼. 곧바로 왕자는 개구리로 변했어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부탁하오 나무 요정. 개굴, 나를 용서하시오. 약속하오, 자연을 다시는 해치지 않겠소.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겠소. 약속하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너의 실수를 깨달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너의 오만함에 대해 벌주지 않고 그냥 갈 순 없지. 마법을 푸는 법을 알려주겠다. 제발 알려주시오. 개굴, 내 스스로 증명하겠소. 불쌍한 생명을 무례하게 대하는 공주를 찾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설득해라.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데 성공하면 너는 왕자로 돌아올 것이다. 왕자는 불친절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슬퍼하지 마시오, 아름다운 공주. 이제 나에게 약속하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모두에게 친절하겠다고. 네, 그럴게요, 왕자님. 오, 좋소. 착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으니 내 요청을 들어주겠소? 물론이에요. 무엇이든지요. 당신은 내가 만나본 소녀들 중 가장 아름답소. 당신과 사랑에 빠졌소. 저와 결혼해 주시겠소, 공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름다운 공주는 매력적인 왕자에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왕의 동의하에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매일 두 사람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최선을 다해 자연의 창조 능력을 돌보았어요. 나무 요정은 두 사람의 선행을 보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신성한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했구나. 이러한 훌륭한 인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을 일깨운 사람들만이 신성하다. 신께서 너희들을 항상 축복하시기를.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